HUBS.저녁 뭐 먹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화요일 저녁 메뉴 추천 시간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로 맞이하는 12월이네요. 어느새 화요일 저녁 메뉴 추천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항상 시작에 설렘이 있다면 마지막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 되면 이 시간이 배로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메뉴 추천을 드릴 텐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연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11월이 연말일 수 있고, 누군가는 12월 마지막 주부터 연말이라고 느낄 수 있죠. 한 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연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에 바쁜데요. 저도 슬슬 연말 약속들을 잡고 있답니다. 각자가 정의한 연말은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연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말을 위한 메뉴 추천드릴게요. 연말을 위한 음식이라 너무 어려운데요. 연말에 소소한 행복들을 채울 수도 있지만 제게 연말은 조금 더 화려해야만 한답니다. 한 해의 마무리는 항상 화려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장소도 음식도 뭐든 제 눈을 즐겁게 해줘야 더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3층짜리 대형 카페에 갔었어요. 1층부터 3층을 관통하는 대형 트리에 곳곳에 놓인 소품들이 연말 분위기를 더욱 키워줬답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여러 약속들을 나갔어요. 광화문 크리스마스 마켓이나 잠실 크리스마스 축제, 디즈니 전시회 등 반짝 이김이 가득한 곳들을 많이 갔었답니다. 연말하면 화려함, 반짝임 아니겠어요? 이런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 참 고르기 어려웠는데요.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한 해의 마무리, 2024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더 뭉클해집니다. 이런 날을 위한 음식 말씀드릴게요. 에프엑스의 12시 25분. 흰 눈이 오는지 창문 밖을 보는 일 설레는 겨울 알람 캐롤거리에도 퍼져와 별별처럼 주위 감싸와 난 눈표처럼 걸어와 아른거리는 너 마시멜로 같은 맘 네 품에 안겨 사르르 녹는 느낌 꼭 겨울잠 속 꿈 같아 두 눈에 가득한 따뜻함 생각하는 연말 음식은 바로 디저트입니다. 항상 메인 음식 뒤로 자리하는 디저트지만 연말에는 디저트가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연말 맞춤 디저트들이 나오거든요. 잠실 카페에서는 트리 초콜릿에 우유를 부어 먹는 핫초코가 있었어요. 성수에서는 눈이 쌓인 듯한 케이크도 있었답니다. 어느 카페를 가든 연말 한정 디저트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매년 먹던 메뉴를 먹기보다는 특별한 메뉴를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연말 메뉴로 디저트를 추천드린 이유는 단지 특별한 맘이 아니에요. 디저트는 연말에 고마운 사람을 위한 선물로도 좋답니다. 연말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편지나 선물을 건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작년 연말에 키링과 편지를 나눠줬어요. 작은 선물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줘서 뿌듯했던 기억이 있답니다. 여러분도 연말에 디저트 선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주변에 행복함을 줄 수 있을 거예요. It's the most beautiful time of the year. Justin Bieber의 Mistletoe. So much cheer.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a be under the mistletoe. I don't wanna miss out on the holiday, but I can't stop staring at your face.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a be under the mistletoe. With you, shawty, with you. With you, shawty, with you. With you, under the mistletoe. Everyone's gathering around the fire, chestnuts roasting like a hot July. I should be chilling with my folks I know, but I'ma be under the mistletoe. Word on the street, Santa's coming tonight. Reindeer's flying through the sky so high. I should be making a list. I know I'ma be under the mistletoe. Shawty with you, shawty with you, under the mistletoe. With you, shawty with you. Merry Christmas. It's the most beautiful time of the year. Lights fill the streets, spend so much cheer.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I will be under the mistletoe. I don't wanna miss out on the holiday. But I can't stop staring at your face.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까지 연말을 위한 음식을 추천드렸습니다. 디저트를 오늘 저녁으로 드시진 못하겠지만 연말을 위해 아껴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오늘 저녁 뭐 먹지?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매번 든든한 한식 위주로 메뉴 추천을 드렸었는데 마지막은 디저트로 끝내네요. 항상 디저트를 한두 줄로만 표현해서 아쉬움이 남았었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연말과 디저트를 함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화요일 저녁 라디오입니다. 이제 저녁 라디오를 보내줘야 한다는 게 시원섭섭하네요. 작년 저녁 라디오부터 이번 학기까지 총 1년 동안 저녁 시간에 찾아왔는데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저녁 라디오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요일 저녁 메뉴 추천, 저의 저녁 라디오는 여기서 끝나지만 앞으로도 HUBS 라디오에 집중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저녁 메뉴 추천도 이만 마칠게요. 지금까지 PD 김다인, 엔지니어 윤세연, 아나운서 강태영이었습니다. 행복한 연말 되세요. HUBS